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황성이라고요. 大家好，我来自中国，然后进入这个社团以后呢，就想跟大家聊聊有关旅行地的介绍，然后跟大家一起分享一些旅行中的心得，还有跟大家分享一下。旅行中各种有趣的体验，然后呢，也希望能给大家带来一些不一样的感受。 안녕하세요저는이번에새로갓입학한17학번양다은이라고하고이제20살이됐어요 안녕하세요이제갓24이주빈입니다 안녕합니다 자오늘성희씨는어떻게지냈어요 오늘즐겁게보냈어요 네그리고그녹음해야할소식을 들었을때 기분이좀떨리고네많이기대되네요 그두분은기분이어때요 저희는오늘방금전에 네. 발야구가내일시합이거든요그래가지고발야구 발야구열심히뛰고바로여기로와가지고 아많이힘들텐데요 네 아니요안힘들어요 혹시그두분은그오늘그어떤여행지를소개하고싶어요 저는일단서울쪽으로네서울의랜드마크이런여행지 랜드마크아우리수원에서랜드마크라는호텔도있네요 아그래요 네 몰랐어요 네어그걸줄알았어요 아 아니요 아 서울에서 관광지 떠오르는 명소이런걸랜드마크라고 네 랜드마크호텔이아니죠 네, 네그리고저는제고향이제주도라가지고 와제주도예요 네사람들이많이알수도있지만은그래도좀덜아는관광지를한번소개를해보려고해요저희집주변에있는 네 그리고제주도는그많은중국사람들은 네. 엄청좋아하는명성지예요네중국사람도제일좋아하는여행지로뽑았어요 네. 그혹시제주도에서살면서그많은중국사람을만나본적이있어요 그러니까저희할머니댁있는쪽은중국인들이많이없는쪽인데저희가막수학여행으로 네. 제주도를가면 네. 그서쪽쪽으로가면은중국인들이 네. 찾는진짜명소가있어요 네, 네. 거기는진짜중국한국어를듣기가더힘들정도로 、네、 중국인들도많고일본인들도많고그런곳이있더라고요딱정해져있어요그런곳이 네그리고그제주도그사투리도 되게유명하더라고요 네아니다른지역의사람은다모를정도 네그렇다고하는데저도이제할머니할아버지말씀을이렇게듣면 、네、 저도못알아듣는데엄마는다알아듣는거예요 、네、 그러고보면뭐되게신기하기도하고 저살면서제주딱한번갔어요딱 、네、 비행기타고 어그느낌이어때요 처음비행기타는거라서、네、 이렇게경직돼서 뜨근뜨근뜨근뜨근오뜬다 네, 네창가자리에못앉아서조금아쉬웠어요 비행기는창가자리앉아줘야죠 아저도요그처음비행기를탔었을때제가엄청떨렸어요왜냐하면그때그비행기의화장실문어떻게열는지도모르겠어요엄청쪽팔려서 주고싶어요그때 네그첫비행여행지가어디셨던거예요 해남라는해남이라는곳인데요、네、 중국남쪽에아이런네요 알아요 들어본적이있어요 저는한번도들어본적이 요정말요엄청유명한명성지인데요네그기회되면꼭올게요아니요 꼭오세요 네, 네 와그럼성희씨는어떤여행지준비하셨어요 그제고향그광동성에 중국 남쪽의 도시 광저우라는 도시를 소개하려고요. 네. 광저우면은 그 아시안 게임 주최했던 네. 거기 맞죠? 네, 아시안 게임 성적으로 성적으로 해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어. 네, 그리고 그때 그 세계적으로 되게 많은 관광객도 많이 모여서요. 네. 네. 그러면 서울부터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갈 수 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아, 자, 네, 제가 원래 고향이 울산 그 바닷가 부산 아세요? 와. 그쪽이어서 진짜 제가 막 할머니 심지어 할머니도 바닷가에 사셔서 네. 막 회도 먹고 막 미역국도 이제 미역도 자연산 미역으로 제가 생선 되게 좋아해요. 생선 되게 좋아해요. 저는 회 좋아해요. 아 정말요? 저도 회 진짜 좋아해요. 그럼 나중에 노량진 수산시장 네. 가는 걸로. 네. 그 1호선에서 노량진 네. 역이 있는데 거기서 바로 내리면 역 근처에 노량진 수산시장 네. 있어요. 거기서 해산물을 먹어도 좋고 우와. 길가에 컵밥 그 길거리에서 네. 음식 파는 게 있는데 컵밥이 진짜 너무 완전 맛있어요. 근데 그 값이 어때요? 값도 그 근처에 네. 그 고시 시험 나라에서 치는 시험 준비하는 고시생들 네네. 그 학생분들 많으셔서 되게 컵밥도 되게 저렴하게 맛있게 다양하게 팔아요. 와 정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번 갑시다. 네. 또 그러면 또 바로 다음 걸로 할까요? 아니면 다른 제주도 설명 듣고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서울 끝내고 그 다음에는 서울 엔타워 남산타워 네. 남산타워 다 아는 명성지죠. 제가 딱 한 번 아니 두 번 가봤는데 진짜 거기 갔을 때 제일 기억 남는 게 그 공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네. 그 남산타워 색깔 바뀌는 거 아세요? 네네 몰랐어요. 진짜 그 들어봤어요. 날씨가 날씨 미세먼지 엄청 안 좋으면 빨간색이고 진짜 제일 청정할 때가 파랑색인가? 초록색 공기가 좋을 때는 파랑색이 나는 초록 색깔이에요. 그래서 신기하다. 저 최근에 알아서 갔을 때 자물쇠가 되게 많아서 저러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사실 제가 남산타워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남산타워에 대해 관심이 별로 없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 남산타워도 올라려면 그 시간도 많이 걸려야 되고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갔을 때도 그 케이블카 타는데 네. 줄이 길어서 한 10분, 15분 기다려서 네. 타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어요. 아, 다음 할까요? 네. 제가 먹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종로 네. 광장시장 들어보셨나요? 광장시장 네. 많이 들어봤어요. 거기 맛있는 게 되게 많대요. 특히 육회 그리고 빈대떡도 있고 네. 마약김밥이라고 이 조그만한 한 네. 두입 한입거리 김밥인데 진짜 맛있대요. 찜도 여러 가지 있죠. 전도 맞아요, 여러 맞아요. 가지 있죠. 네. 일단 서울은 간단하게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刚刚呢，这位漂亮的妹子呢，就给我们介绍了，她的故乡，还有明良金市场，就是我们中文叫明良金市场的一个海鲜市场。他们的海鲜市场呢，物美价廉，海鲜呢既便宜又好吃。然后呢，就是而且也有海上的风光让大家观赏，所以这个地方成为了大家，很想去的一个名胜地，就是因为。在这里呢又可以欣赏到美景又可以品尝到美食所以呢这个地方就成为了很多人的去首尔的首选之地还有他刚刚介绍了南山塔呢他说有他对他来说南山塔有一个特别有趣的特点就是微生就是有微生物质的时候 南山塔会随着微生物质的变化而变化，就是它的色，它的颜色，南山塔的颜色会根据微生物质的多或少而转变颜色。然后呢，他觉得这个现象实在是太有趣了。还有，但是呢，浏览南山塔的时候，如果怕累的时候，可以乘坐缆车，也可以自己散步。 就是如果散步的话，花费的时间也很长。但是南山塔作为首尔的一个地标性景点，我觉得大家还是可以去浏览一番。그다음에는 제주도를 이어서 해볼 건데요. 저희 할머니 댁은 약간 그 되게 유명한 관광지인 성산일출봉? 성산일출봉. 성일치 알죠? 네. 거기는 엄청 진짜 중국인도 엄청 많고 네. 외국인들도 진짜 많이 찾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거기 반대쪽인 곳에 살아서 네. 아마 잘 처음 들어보신 곳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먼저 제주도 하면은 바닷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림이라는 곳에 살아요. 그러면 한림의 바닷가 하면 사람들이 협재라는 해수욕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수욕장밖에 모르더라고요. 성희 씨 협재 해수욕장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네, 잘 모르겠어요. 주빈 씨는요? 저 처음 들어봅니다. 아, 진짜요? 협재 해수욕장은 뭐 한림에 있는 건데 여기가 갑자기 뜨게 됐어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기도 외국인들보다는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어렸을 때 갔을 때보다 여기가 물이 많이 더러워졌더라고요. 정말요? 네.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이 협재 해수욕장보다 더 선호하는 곳이 바로 그 옆에 있는 금능해수욕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여기 이거는 진짜 팁인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협재 가지 마시고 금능 가세요. 거기가 물이 훨씬 깨끗하고 사람도 한적하게 없고 그래서 네.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데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섬 하나를 소개를 할 건데, 저희 할머니 집에서 바로 보이는 섬, 작은 섬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비앙도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는 저도 안 가봤어요. 네. 근데, 저도 안 가봤는데, 막, 그, 제가 섬 멀리 가고 싶어가지고, 친척들한테, 뭐, 우도 아시죠? 우도는 엄청 유명하죠. 맞아요. 저도 한번 가봤어요. 예, 그런데 가고 싶다 그러니까 친척들이 근데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데 좋은 데 있다고 하면서 비양도를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도 만약에 한림에 오시면 비양도도 한번 들려서 돌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에 유명한 음식이 보말죽이라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보말죽이 뭐냐면 약간 보말이 이게 조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랑 죽을 같이 끓이면 죽색이 초록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엄청 맛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드셔보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개하려고 하는 데가 한림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알아요? 잘 몰라요. 거기는 중국인들도 되게 많이 찾더라고요. 거기는 그 한림공원이라는 곳을 한번 가면 그 제주도 동굴도 볼수 있고, 네, 네, 동굴도 볼수 동굴. 있고, 그막 선인장처럼 이렇게 열대야 지역에 분포하는 식물 이런 것도 볼수 있고 엄청 잘 꾸며놨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 제주도 갈 기회 되시면 이제 성산 그쪽보다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여행해 보시는 거를 추천해요. 이런 좋은 여행지를 추천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저는 그 제주도에서 흑돼지 아, 흑돼지. 처음 갔을 때 흑돼지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요. 네, 그 똥돼지 불러도 되죠. 맞아요. 네. 그거 맛 구별을 하네. 그거 맛을 그냥 삼겹살이랑 네. 흑돼지랑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 보통 돼지고기보다 좀 맛있죠. 그죠. 저도 네. 그렇게 생각해요.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맛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맛은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네. 就是刚刚的这一位妹子呢，她介绍了济州岛的风光，因为她本身是济州岛人，哦，因为她的故乡是济州岛，所以她为我们介绍了她故乡的风光——济州岛。就是除了我们大家都熟知的旅行地之外，她还推荐了几个，就是大家就是不太大被大家熟悉的旅行地，就是他认为新奇有趣好玩的地方。他首先介绍的是济州岛的地标性的景点城山日出峰，然后，登上山顶之后的风光非常美丽，可以浏览到济州岛的全景。然后他又介绍，着重介绍了牛岛，还有。然后他又着重介绍了牛岛，还有海水浴场。这个海水浴场呢，本来的风光非常美丽，它的颜色也非常漂亮，就是有一种奥秘的感觉。但是近年来因为游客暴增，所以它也出现了一些环境污染的问题。然后经过了当地 原住民还有各方的呼吁，现在的环境问题已经大有改善。而且他还推荐了一些济州岛上的美食，例如牛岛上的海鲜，还有大家都知道的黑猪肉。这个黑猪肉呢，和普通的猪肉吃起来感觉还有肉质就是感完全不一样，就是大家去到济州岛之后可以尝试一下多种多样的美食。另外还有海鲜粥之类的东西，大家可以抓紧机会去尝试。네, 제가 제 고향지 광저우 소개해드릴게요. 광저우는 그 중국 남쪽의 대도시인데요. 그리고 광저우는 광동성의 제1 도시라서 광동성의 경제, 정치 중심 도시라고 부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북경그리고 상하이랑 같이북상광이라고부를수도있어요 북상관이요 네 북상관 베이상광라고부를수도있어요 아베이징 네, 상하이광저우 네제가중국에서엄청제일대표적인도시라서네 맞아맞아베이징이랑상하이랑광저우는다 네. 한번씩들어본것같아요 네네네그리고광주에서엄청현대적인여행지도있고그역사적인여행지도되게많아요그먼저그현대적인그대표적인여행지를소개하고싶어요광주타워들어본적있어요 저도못들어봤어 아정말요 그광주타워는그광저우광저우제일중심지역어떻게말하죠광저우의중심지역에있는데요그광저우타워는그높은고도맞죠 고층빌딩 네고층빌딩이에요450미터 그러면해발고도가높다 네해발네해발고도가 엄청높다 고몇층짜리예요 그사아총600미터아무튼100층정도 아100층이면은저희서울에그롯데월드 롯데월드 제2의롯데월드라고해서그엄청높은타워가있거든요 아정말요그고도가어때요 거기도거의120층정도되는걸로알고 맞아요 네 거기는뭐하는곳이에요그광저우타워라는 아그리고그 TV 신호를받던타워있대요아니요신호타드 아니요 그러니까 아 건물이 아니에요? 어 건물이죠. 아, 건물인데 네. 그리고 그 이 타운은 그 어떻게 말했죠? 네 맞아요. 네. 아 방송 전파용 네 방송용이에요. 그런 처음 근데 봐요. 허가가 있어요. 저도. 되게 이쁘게 생겼어요. 네네네. 색깔이 다양해서 야경도 너무 좋고 그 타움에 올라가면 그 광저우의 야경을 좀 아, 그 선명하게 볼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리고 범지 점프 범지 점프도 있는 것 같아서요. 어 너무 범지 점프 너무 무서워. 근데 저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광주 타워 여기까지 소개했고 네 다음에 소개하고 싶은 것은 구름산이라는 산이에요. 구름산이에요. 산 이름이에요? 아, 네 산 이름 구름 구름 네 구름산 중국어로 말하면 바이윤산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산은 광저우 제 광 그리고 이 산은 광저우 1등 명성지로 뽑아본 적이 있어요. 네, 엄청 유명해요. 혹시 막 거기서 영화 같은 거 영화? 영화 영화에서 영화에서 볼 수 있겠지만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구름산에 올라가면 여러 가지 운동도 하고 그 다채로운 활동도 많이 할 거예요. 네. 근데 거기 그 구름이라는 게 네. 그 왜냐하면 그 산봉이 되게 많아서 구름같이 그래서 많아서 네, 구름 같은 모양이라서 이름 아 그리고 광저우에서 광저우에서 다른 유명한 명성지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越秀公园라는 공원이고 그리고 중산기념탕이라는 기념관이 있어요. 혹시 순중산이라는 국가위인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아 정말요? 저도 없어요. 어 역사에서 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디 어떤 시대예요? 엄청 1930년대예요. 비교적 최근이네요. 네네네. 우리나라의 위인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기념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원하니까 여의도 한강공원 생각나요. 네, 한강공원. 날씨가 좋아져서 나들이 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한강공원은 제일 예뻐요. 정말 야경이 정말 좋고 혹시 그 남산타워에서 그 서울의 네. 야경을 다 볼 수 있죠? 저는 그런 걸로 알고 네. 네. 근데 제가 여름은 아니고 한 조금 쌀쌀해지기 직전에 가봤는데 너무 높으니까 좀 추워서 겉옷을 챙겨 가시는 게 실내인데도 추워요? 그 남산타워 밖은 조금 추워요. 근데 날씨 옆에 남자 네. 없어요. 그 옷을 벗고 아니 广东是广东省的省会，是中国南边的城市。然后广州呢，位于广东省的中南部，然后珠江位于广东省的南部，然后珠江三角洲的北部，毗邻中国南海，是中国南部战区司令部驻地。 从秦朝开始，广州一直是郡治、州治、府治的行政中心，2000多年来一直都是华南地区的政治、军事、经济、文化、科教中心。广州是国家历史文化名城，是济南文化分支广府文化的发源地和兴盛地之一。广州是国务院定位的国际大都市，国际三大综合性的门户城市之一，与北京、上海并称为北上广。然后广州呢，是一座富有现代化感又有历史感的一座城市。就例如呢，所以呢，我想跟大家介绍一下，广州的一个现代化感的名胜地，还有几个有历史文化底蕴的名胜地。首先呢，想跟大家介绍的就是广州塔。广州塔是一座集旅行、观光、餐饮和文化娱乐多功能于一体的大型建筑，它承接了广州这座历史古城2000多年的文化，向世人展示了腾飞的广州，挑战自我，面向世界的视野和广阔。广州塔矗立在广州城市中心，与海心沙、亚运公园和珠江新城隔江相望，与广州歌剧院、广东省博物馆、广州图书馆、广州第二少年文化宫四大文化建筑遥相呼应，是广州新的制高点。它的高度高达600米，占据世界第一制高电视塔的地位。然后想跟大家介绍一下白云山。白云山是广州人都知道的有名的景点，它既有美丽的景色，然后又是大家选择登山运动旅行的场所，所以白云山呢，在广州人的心里有非常重要的位置。它的山体广阔，由30多座山峰组成，为广东最高峰九连山的支脉。因为形状形似白云，所以才得名白云山。面积20.98平方公里，然后主峰摩星岭高382米，峰峦重叠，西涧纵横，登高可俯瞰全市，遥望珠江。每当雨后天晴或暮春时节，山间白云缭绕，蔚为奇观，白云山之名由此得来。所以呢，想跟大家介绍一下，就是广州这一座现代城市还有文化古城。哦，没有。所以想跟大家介绍一下广州这座城市的现代感和历史感，这也可以帮助大家全方位的了解这座城市。谢谢大家。 여기까지일단여행지를다알아봤고진짜한번씩은다가보고싶네요。 对啊，大家现在已经听了这么多的名胜地的介绍，想必大家应该也很想去这些地方亲自感受了吧。 저는다같이노량진주선지장한번가봤으면좋겠습니다。 啊，我也很想去呢。对。 그러면여행지소개는여기서마치고이제저희학교생활을얘기해볼까요？ 네, 네학교생활이요。 간단하게？ 네그냥먹고자고놀고엄청평범한생활이었어요。근데좀그학교생활 재밌다고생각해요。그새로운친구도많이사귀고네엄청좋았어요。 그래도고향떠나서타국에있으 니까외로울 때도있죠네어쩔수없죠 네 공부를위해서라면 네그리고그학교생활지나면서그많이어려움도생겼어요그때정말어떻게해야하는지잘모르겠는데열심히극복하고 있어요。 뭐가제일어려우셨어요？ 공부제일어려웠어요。네 맞아요저희도공부는너무어려워요。 학교생활중에어떤어려움이있어요？ 일단 전공 수업이 너무 어려워요. 그 아. 과제가 많이 있으면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냥 선생님이 딱 정해주셔서 했는데 지금은 좀 자기 스스로? 네. 너 스스로 해야 해 이런 분위기가 좀 저의 책임감이 좀 커져서 부담스러워요. 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대학생활 좀 자유로웠지만 좀 많은 책임감도 많이 맞아. 지는 것 같죠. 그리고? 저도 일단 전공 수업도 전공 수업인데 그 후마니타스 칼리지 성희씨도 네? 듣나? 호랑? 아니 그 교양 수업이 따로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희가 꼭 필수로 들어야 되는 교양 수업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약간 과학적인 교양 수업이 하나가 있어요. 네. 내일 듣는데 아 그건 정말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이 1학년을 끝나고 마치고 싶어요? 1학년 빨리 끝내고 제가 진짜 배우고 싶은 과목들을 네. 배우고 싶어요. 그래야 되겠네요. 就是刚刚大家说到了，就是有关学习生活的困难点，还有大家享受的方面在哪里？就是我觉得学习生活之中，就是我觉得在学习生活之中是一个。 有苦有乐，就是各种情绪都会有的一个过程吧。但是当我们结束了这段过程，我们还是会觉得很开心，因为有很多回忆，所以最后回想的时候是开心的。네. 그러면 학교생활에서 재밌는 점은 뭐가 있어요? 재밌죠. 그 친구랑 같이 서울에 가고, 네 같이 놀고 그리고. 어 같이 자취하는 과정 자취하는 과정도 재밌어요. 그 음식 좀 맛이 없더라도 그 과정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음식 할 줄 알아요? 뭐 만들 줄 아는 거 있어요? 주빈 씨 뭐 만들 줄 알아요? 저 기본적으로 라면은 끓일 줄 압니다. 저는 이제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뭐 항상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보지만 네. 실패할 때도 있고 제가 그리고 막 중고등학생 때는 뭐 그 디저트 만드는 것도 되게 좋아해가지고 요즘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 믹스라고 해가지고 막 뭐 브라우니 믹스하고 뭐 머핀 믹스 이런 거 사다가 만들고 그런 것들은 이제 레시피대로만 하니까 진짜 잘 만들어지거든요. 한번 다 시도해 보세요. 네. 성희 씨는 제일 뭘 잘 만들어요? 음식 중에? 네, 음식 중에. 그 어떻게 말했죠? 그 토마토 그리고 계란이랑 같이 그 음식 이름이 뭐예요? 음식 이름을 보면 되게 예능 프로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중국에서 제일 유명한 집밥이에요. 제가 최근에 신서유기라고 중국 여행하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토마토랑 그 계란 그 음식을 되게 연예인분들이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아, 맛있더라고요. 토마토면 그냥 토마토 소스 말고 그냥 토마토? 네, 그냥 토마토예요. 토마토 달걀 볶음? 네. 중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요리예요. 혹시 한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음식은 뭐예요? 저희는 많죠. 저는 일단 김치찌개. 김치찌개. 아, 맞아요. 김치찌개. 엄청 맵지만 매워요? 네. 김치찌개. 전 매운 음식 잘못 먹어요. 매울 수도 있겠다. 네. 뭐 김치찌개도 있고 한국은 또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뭐 떡볶이 아시죠? 네. 떡볶이도 진짜 많이 먹죠. 분식으로 학생들이 특히 많이 먹는 게 많이 찾는 게 이제 혹시 매운 음식 빼고 네. 싱거운 음식이 있어요? 갈비찜. 갈비찜이요? 네. 좋아하세요? 네, 우리 학교 근처에 그 맛있는 갈비집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아, 진짜요? 네. 몰랐어요. 먹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전 학교 근처에서 갈비찜은 아직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다음에 같이 갈래요? 좋아요. 就是刚刚大家讨论了有关韩国饮食和中国饮食的一些代表性的菜肴，然后分享了一些做菜的心得，还有讨论一下国家饮食文化之间的差异，还有特点。嗯，看来大家都，看来各种文化，看来各种国家的饮食文化都各有不同呢。 아 진짜 배고프다 이제. 제가 한국어를 계속 하다 보니까 피곤해요. 조금요. 우리가 하루 종일 영어로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지 그지. 영어로? 아 되게 힘들겠다. 아 그러면 오늘은 네. 네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까요? 네, 여행지 소개는 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